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점에서 가마꼬라 다카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와 일행, WAE 두민두와루 단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리랑카 자력갱생연구회 대표단, 워즈니아크 만프리드를 단장으로 하는 더이출란도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로작연구소조 대표단, 비젠디로 자인을 단장으로 하는 인디아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더무트 하두슨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미겔 비반코 에스파냐 마드리드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가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루실레띠 안드레아를 단장으로 하는 이탈리아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과 알하산 맴맨 무함마두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도착했습니다.